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돌과 경리하는 김종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돌세 즈음에서 캄보지아 대표단 나이지리아 인사가 23일과 24일 우리나라 대사관을 축하 방문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거부차이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지아 왕국군 축구협회 대표단 성원들, 알하산 맴맴 무함마드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